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귀성제염서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실태를 요약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귀성제염서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실태를 요약하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박용식 동지, 오수영 동지, 조영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현지에서 인민군 지휘송원들과 연구사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소금 공업에서 새로운 조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큰 지하 초염수 자원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을 현실에 도입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의 명령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새겨하는 인민군대에서는 자강력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해 귀성제염서에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공정을 꾸려놓고 생산을 시작했으며 특히 올해 3월 초부터 현재까지 150여 정부의 소금밭에서 7천여 톤의 소금을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밤새 해당한 보고 자료들을 보고 또 보다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소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 수혜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널리 받아들일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섰다고 하시면서 사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똑똑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인민군대에서 짧은 기간에 소문 없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당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것을 제주로 하고 있는 인민군대가 역시 다르다고 지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과 바닷물에 의한 종전의 소금 생산 방법을 대비해 보시면서 새로운 소금 생산 방법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내자면 조류지, 예비 증발지, 증발지, 결정지를 거쳐야 하지만 지하 초염수는 바닷물보다 농도가 몇 배나 높은 것으로 하여 증발지와 결정지만 거쳐도 소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소금밭 면적의 절반 정도만 소금 생산에 이용하고 나머지 면적에서는 바닷가 양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하 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면 종전에 비해 소금밭 면적은 물론 생산 주기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당 생산량을 몇 배로 장성시킬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귀중한 자원에 의거하여 큰 실리를 얻는 새로운 소금 생산 방법이야말로 소금 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하 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은 바닷물로 생산한 소금에 비하여 서슬이 적으므로 쓴맛이 거의 없고 맛이 좋으며 칼륨과 요도 함유량이 많고 중금속 함유량이 적으므로 사람들의 건강 증진과 식료품 생산,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 생산에서 리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는 경제적 가치가 큰 지하 초염수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면 해당 부문에서 탐사를 심있게 벌여 유망한 지하 초염수 매장지들을 찾아내며 각지 제염소들에서는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운동 직계에서는 소금도미에 다가가시어 몸소 소금 맛을 보아주시며 맛이 참 좋다고 부드럽고 쓴맛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이곳은 보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운동 직계에서는 규모 있게 쌓여있는 소금도미들을 환한 미소 속에 보고 또 보시며 정말 흐뭇하다고 자신에게는 소금도미들이 백금산으로 보인다고 못내에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지하 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애로와 난관도 많았지만 인민군대는 자강력 제1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소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당군의 본때를 다시금 심있게 과시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당 정책관철은 인민군대처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건 말건 스스로 일감을 맡아 안고 떨쳐나서 뙤약볕과 세찬 바람 속에서도 당의 의대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감으로써 우리나라 소금 공업 역사에 하나의 분수령을 마련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군인들에게 대단히 수고들이 많았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정말 대만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망이 확고하며 소금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에서 소금산, 백금산을 높이 쌓아가는 것과 함께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소금 생산은 식량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마음먹고 달라붙어 투쟁한다면 능히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금 생산 부문에서는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